이 공구를 사용해도 돼요? 1번. 네, 사용해도 돼요. 2번. 네, 공구가 많아요. 3번. 네, 공구가 없어요. 4번. 네, 그 공구는 비싸요.